누가 내게 이럴 수 있니? 팔면 먹고 쓰면 뱉는 이게 사랑이냐? 사랑 갖고 장난하지 말아라. 눈물도 나지 않아 난 너무 아파서 기억해라 당신이 준 커다란 상처 잊지 마라 돌아서며 내게